애곡의 마음 손일에 담아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초순서로 통일 아리랑 이 제목의 노래를 들으시겠습니다. 박두촌 작사, 김운영 작곡인 이 가요는 주체 87, 1998년에 창작되었습니다. 작품은 민족의 최대 수건인 조국 통일에 대한 우리인민의 졸졸한 염원과 희망, 분열된 조국을 기어이 통일하려는 7천만 교례의 불같은 지향과 의지를 감명 깊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민족, 온 교리가 바라는 조국 통일. 그것은 앉아서 바란다고 외친다고 하여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사에는 사대와 굴종, 망국과 분열로 얼룩진 민족 순환의 역사, 지역의 역사가 남긴 피의 교훈과 오직 민족적 단합만이 우리 교리의 생명이고 살 길이라는 초리 진리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가사에서는 오랜 세월 지속되어 온 민족의 분유를 그 누구의 간섭도 없이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 밑에 외세를 몰아내고 민족의 본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졸졸히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사의 구절구절을 음미하느라면 금시라도 우리의 눈앞에 7천만 교리가 울고 웃으며 서로 얼싸안고 통일의 기쁨을 나누는 그 휘양한 앞날이 보이는 듯 싶습니다. 예로부터 슬기롭고 문명한 우리 민족. 북과 남이 하나가 될 때 우리 조국은 정치와 경제, 군사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의 제1위에 당당히 올라설 수 있다는 확신에 찬 신념이 그대로 맥박치고 있는 가사의 흉상은 참으로 가슴 벅차오름을 금할 수 없게 합니다. 가사에서는 우리 민요를 논리 분류하면서 민족의 고유한 흉상적 표현구로 된 아리랑의 시효를 통하여 민족의 역사를 직감적으로 인식하게 하고 있습니다. 가사는 순환의 그나날 눈물과 한탄의 아리랑을 민족의 대존성기가 펼쳐진 오늘 통일이라는 이름과 더불어 의미 깊고 흥취나는 환희의 아리랑으로 훌륭히 형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사는 우리 민족의 가슴마다에 간직되어 있는 통일 지향과 의지를 서박하면서도 형상성이 강한 시적 구사를 통하여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가사의 이러한 주제 사상적 내용은 민족적 색채가 진하게 안겨오는 특색 있는 선율 형상에 의하여 훌륭히 담보되고 있습니다. 4분의 4박자로 된 노래는 우리 민족의 5음계 조식을 기본 바탕으로 하면서 7음계 조식을 효과적으로 결합시켜 민족적인 종소와 현대적 미감을 독특하게 구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요는 리듬적 확대와 귀소리, 이강음 등의 특색 있는 리듬 진행을 통하여 우리 인민의 굳센 통일 의지를 훌륭히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래의 선율은 전통적인 우리나라 민요의 형상적 표현구인 아리랑의 종소적 의미에 맞게 민요풍의 선율로 형상하여 민족적 종소를 더욱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교리는 경야는 김정은 원수님의 령도 따라 참다운 애국의 기치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 밑에 굳게 단합함으로써 자주통일과 평화 본영의 새 국면을 반드시 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헤어져 올 마냥 아리랑 아리랑 한세기 아픔이 가슴 친다 가슴 친다 아리랑 아리랑 통일의 아리랑 삼천리 내 나라 삼천리 내 나라 통일하리라 이대로는 못 참아 아리랑 아리랑 성벽을 부시고 하나 되자 하나 되자 어떤 계절 어떤 계절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동일의 아리랑 아리랑 삼촌리 내 나라 삼촌리 내 나라 동일 아리랑 다음 순서로 노래 통일 돈돌라리를 들으시겠습니다. 종이남 작사 존곤 작곡인 이 가요는 주체 90, 2001년에 창작되었습니다. 작품은 위대한 장군님의 도리에 굳게 뭉치어 통일조국의 새아침을 기어이 안아오려는 7천만 교리의 한결같은 지향과 의지를 간결하면서도 민족적 정서가 차넘치는 음악적 형상으로 감명 깊게 펼쳐보인 것으로 해서 우리인민들의 각별한 사랑을 받으며 널리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너리는 대를 두고 존해오면서 우리 인민들과 친숙해진 시어 돈돌라리를 민족 최대의 수건인 통일과 결부하여 가사 전반에 일관시킴으로써 통일조국의 새아침을 기어이 안아오려는 우리 인민의 요라같은 지향을 뜨겁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부르면 부를수록 민족의 통일 열기가 가슴 뜨겁게 안겨지고 풍만한 흥취와 낭만이 넘쳐 흐르는 가요 통일 돈돌라리. 이 노래가 그처럼 커다란 종수족 가마력을 안겨주는 것은 통일의 주체는 우리 민족이며 온 교리가 단결하여 투쟁할 때 통일의 역사적 위협은 반드시 이룩된다는 심오한 진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분열의 아픔을 직접적으로 당하고 있는 것도 우리 민족이며 그런 것으로 해서 통일을 간절히 바라는 것도 우리 민족이며 또 통일된 조국에서 살게 될 사람들도 우리 민족입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조국 통일 노선을 높이 받들고 경리하는 원수님의 령도 따라 온 민족이 하나로 굳게 뭉쳐 투쟁하는 여기에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앞당기는 참된 길이 있는 것입니다. 가요는 조국의 자주적 통일에 관한 사상, 조국 통일의 절박성을 간결하면서도 통속적인 시어들과 재치 있는 시적 조직으로 훌륭히 구현하고 있습니다. 가요는 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들을 재치있게 엮어줌으로써 누구에게나 작품의 사상이 인차 전달되고 또 쉽게 따라 부를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전통적인 민요들과 민요풍의 노래들에서 보편화되고 있는 아헤, 에헤요와 같은 조흥구와 돈돌라리와 같은 고유한 표현을 능란하게 활용함으로써 부르면 부를수록 더욱 친근감을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며 우리 교리 모두는 존재적 예지와 대해 같은 동망으로 반세기가 넘는 분열의 역사상 처음으로 북남 최고위급 회담을 마련하시고 6.15 공동선언의 발표로 조국 통일의 앞길에 새로운 전망을 열어놓으신 위대한 장군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 민족은 조국 통일의 노래들을 더 높이 부르며 경려하는 김정은 동지의 령도 따라 이 땅 이 하늘 아래 기어이 통일 조국을 안아올 것이며 온 세상이 부럽도록 주체의 통일 강성 대국을 보란듯이 건설할 것입니다. 오늘의 음악 감상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